솔직히네 Just say it to my face Try 허은해 미세나이 너와 game of love 오공리트 데모 짚어나기에 그자고 막하세 나이 그래야 보여 my third eye 변하고 걸어온 I'm the queen of heart 문시움도가 다이세트는 너 슬라이 데이 와슈 나이 거무인 for love 덤벼락에 스매 트윗대 고래로 무슨 후크여미와 너 Hearts.